그렇게 맨날 쳐다보면 부끄럽잖아. Hold on now, 달려와 잠깐 돌아서봐. 숨어버리고 싶은데도 웃음이 나와. Close your eyes, make me smile. 살짝 다가서봐. 떨리고 숨이 막혀 아무 생각이 안 나. 나도 모르게 널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아. 이젠 어떡해. Baby tell me now. 슬퍼 말고 Show back from the top. 좋아.